저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뉴스타파를 취재하죠 우리. 그 질문거리 준비하세요 뉴스타파에. 난 내 얼굴을 내보내는 거 허락하지 않고. 월급 얼마예요? 없다 진짜. 예. 근데 이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 뭐라고 있어야 돼? 1.4% 이상 켜줘야 채팅하고 있어야겠다. 그 전까지는 안 켜져. 근데 왜 계속 코코이스 가는데 켜지네. 10대? 진짜 10대도 이거 볼 수 있어? 뭐가? 캉킹님이 자기 10대래. 캉킹. 어. 강왕인가? 카레? 강왕. 아, 카라는 강황이고. 양쪽 카메라를 다 모를까 봐? 알았어. 아차 싶었죠. 근데 10대인데 내가 오빠? 남자네. 네. 진짜 뉴스타파 맞아요. 근데 예. 아니야 잠깐만 10분쯤까 어떻게 알아? 아 그러네. 나도 다른 매체 가갖고 아니 뉴스파도 탑합니다 이러면 또 어떻게 할 거야? 딱 봐도 아닌데. 아니 최경영이나 뭐 이런 네. 얼굴 알려진 사람 빼고는 저희가 취지는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네네 네.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이거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순서로 정치 냉담자를 위한 투표 컨설팅의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그중에 한 분이 이제 물뚝 심성님이신데 네. 저희가 그 현장에서도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정치에 대한 고민들, 첫 투표자의 고민들 이런 것도 다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 패널로 참여하시면서 이런 정치적인 고민들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고민을 안고 오면 이걸 어떻게 좋은 해답을 찾아주실 건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결심이랄까요? 자세랄까요? 그런 거 하나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소녀시대 이건 괜찮아요. 그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소녀시대. 오 그러네. 영혼 없었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아 네. 인터뷰 중에 또 아니 이거를 뭘 해줘야 되나 싶어 가지고 나 지금 알았어 그럼 나 나갈래. 쉬시는 건가요? 예, 약간 약 괜찮은데. 배우 혹시 자리를 저쪽으로 돌리면 안 될까요? 아, 그러셔도 되죠.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의자. 인사하러 가면 될까요? 편하지 않아요. 제가 쉬는 시간 인사. 아, 알았어요. 네, 우리가 어서 온 거예요. 네, 저희 때문에. 아니, 저 지금 쫓겨나는 거 보셨죠? 저희 잠깐 쉬어야 되겠어요. 이따가 봬요. 아, 복잡하다. 인기인이라네. 제가 어디 갔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고민하지 않죠. 고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민하죠.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혹시 이 콘텐츠를 저 토론이나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왜 좋은가.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내용이 좀 약간 비일반적인 내용인데 보통 투표를 해야 뭐가 잘 되고 뭐 사회가 좋아지고 뭐 이렇게 무슨 이득이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다른 분들이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정치만큼 재미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출마해서 직접 선수가 안 되더라도 모든 스포츠가 그렇잖아요. 선수가 돼서 직접 뛰는 게 있고 구경하는 게 있는데 정치는 구경하기에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그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는 정치가 추하거나 뭐 어떤 그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과 이런 거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가 사회에 많은데 우리 사회에는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차 있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오히려 정치가 가장 솔직하고 인간의 본질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해결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 고민들을? 아니 좀 뭐 제 말을 믿게 되면은 좀 재밌는지 안지 어 재미 정치가 재밌다는 얘기는 처음인데 한번 재밌나 안 재밌나 한번 볼까 이 정도만 해서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 봤더니 얘 역시 재미없네 그럼 할 수 없는 거고 어 내가 모르는 재미가 있었네 그러면 성공한 거죠. 그렇게 저는 오히려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인 것 같으면서도 감성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온다. 내가 투표했는데 이득이 한 10년쯤 후에 돌아온다. 이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지금 당장 난 재밌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내가 프로야구팀 응원하듯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또 어떤 선수를 좋아하듯이 정치인을 좋아하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고 프로게임보다 훨씬 재밌을 수 있다. 더 박진감 넘치고 더 큰 감동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좀 한마디로 물뚝심송님에게 정치란 무엇이다? 그 저거죠. 덕질의 대상이다. 덕후들이 어떤 뭐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거나 그러면 덕질을 한다는 것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심층 탐구를 하죠. 저는 그런 대상으로 정치를 보고 있는 거죠. 저 스스로를 정치 덕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정치 덕후에게 정치는 덕질의 대상인 거죠. 그럼 정치 덕후님으로서 이번 20대 총선은 한마디로 뭐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역대 총선 중에서 가장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정치판도 어떤 일종의 암묵적인 룰 같은 게 몇 가지가 가동되는 게 있었는데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그 룰들이 다 붕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예상의 폭도 큽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압승을 할 것이라는 예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당이 과반을 못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골고루 존재하거든요. 그 나름대로의 예상이 다 합리적인 근거가 다 있어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그 어떤 각 정파별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그 잠시만요. 전화 오시는데 어떤 노지가 큰 사람이 전화가 와. 그 각 정파에서 노력하는 것 역시 나름대로 다 해석할 수 있고 저들이 뭐 무엇을 원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구나. 여당, 야당, 뭐 진보 정당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3당이 출연했다. 국민의당이 등장하면서 어떤 기존의 게임의 논리가 다 깨지고 있다. 뭐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권 쪽에서는 정권이 실책을 너무 많이 보면서 정권 자체에 대한 지지율이 실질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가장 큰 문제일 거고 민주당, 더민주 역시 그 요번이 아니라 역대 야권의 잘못을 지금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을. 그러면 그 어떤 잘못의 경쟁도 있고 잘하는 경쟁도 있고 막 그런데 그리고 대략 여기에서 여기쯤 아니겠는가 하고 예측을 많이 저도 어차피 사회적으로 직업이 정치평론가니까 예측이 주로 이제 대충 나오고 그 범위를 벗어나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그 범위 자체가 너무 넓습니다. 예측이 힘들다. 예측이 힘들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20대 총선은? 어려운 판이다. 어려운 판이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토크쇼 때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 들려주실 건데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뷰가 이제 프로필성으로 이제 오프닝에서 이제 간단하게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그 자리거든요. 짧게 영상으로 인터뷰와 섞이면서.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스스로 설명하는 나는 누군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름은 박성호고요. 남자고 인터넷상에서 물뚝심송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써온 게 약 한 14년째 돼갑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직업적으로 글쓰기를 할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한 최근 3, 4년 사이에 글쓰기가 직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주로 관심 있어하는 소재는 가장 처음으로 정치와 사회인데 정치와 사회보다도 제 자신이 스스로 제일 좋아하는 건 역사에도 관심이 있고 지금 현재의 정치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누적돼서 그대로 역사로 남을 테니까 역사의 변화 발전을 현재 현장에서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그 외에도 이 세상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를 소개할 때 항상 이승 의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승반대 이승이죠. 그리고 평론가라는 말은 왠지 권위적이어서 쓰기 싫어서 이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내 의견을 내고 있다 라는 뜻에서 이승 의견가라는 직책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글 쓰고 또 인터넷상의 팟캐스트에서 인기를 좀 얻었고 그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거기서 이제 물뚝심송으로 출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저 오디오 팟캐스트보다 비디오 플랫폼에 관심이 더 많이 생겨서 그 유튜브 기반의 콘텐츠를 만드는 주식회사 제다이라는 MCN 회사에 와의 계약을 통해 그 유튜브상에서 시사 전문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하나 궁금했던 게 뭐 많은 질문 항상 들으셨던 질문일 것 같은데 물뚝심송이라는 예. 필명을 쓰신 이유? 그건 또 어느 자리 예 네. 어느 자리에 가도 그 질문은 꼭 나옵니다. 근데 그 제가 제 책에도 쓰고 블로그에도 써놓고 다 써놨는데 아무도 안 찾아보세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물뚝심송은 아무 의미 없는 내 음절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진짜. 그 기원은 그 신용호 화백이라는 분이 그린 그 키드갱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의 대사로 등장한 거죠. 주인공이 아무 의미 없는 내 음절을 외치는데 거기서 외친 내 음절이 물뚝심송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따서 썼죠. 언젠가 이제 신용호 화백을 뵙고 정식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될 텐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으셨어요? 예. 근데 그 의미 없는 내 음절을 계속 자신의 필명으로 쓰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건가요?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그 한참 커뮤니티 같은 게 흥할 때 인터넷상에 글쓰기 할 때 닉네임을 쓰게 돼 있잖아요. 그 닉네임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있어요. 흔히 그렇죠. 근데 닉네임을 어떻게 쓰더라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그것은 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종의 선입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사람 글은 이럴 것이다. 전 그게 싫었어요. 제 글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길 원해가지고 의미 없는 내용들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내 음절이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어. 아까 스스로도 덕후라고 말씀하셨고 다양한 영역에서 뭐 아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셔서 뭐 게임부터 뭐 바둑, SF 예, 예. 정말 말 그대로 이승에 있는 모든 것에 의견을 내시는데 뭐 정치 평론계에서 본다면은 정치 평론계에서는 또 아웃사이더인가?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아웃사이더로서 정치 평론을 하는데? 저는 아웃사이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정치 평론을 하려면. 제가 제일 좀 약간 답답한 것은 평론이라는 것은 그 어떤 벌어진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위치인데 의미를. 그런데 문제는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특정 정파를 지지하게 되면 그 설명에서 객관성이 빠지기 시작하죠. 전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지지한 정치인도 있었고 뭐 소속된 정당도 있었고 했는데 정치에 관련된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독자들에게 내 스스로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어떤 상징적인 다짐 같은 의미로 모든 정당의 당적을 다 버리고 탈당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 다 철회를 하고 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지 않고 어떤 정당도 뭐 소속되지 않겠다. 뭐 스스로 공직 선거에 나갈 일도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사이더 어떤 그 외부자의 관찰자 입장으로 정치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 제가 어디에 투표를 하거나 그런 건 심지어 제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그럼 뭐 저 혼자 하는 유일한 정치인이니까. 나머지 이제 글 쓰거나 방송 만들거나 할 땐 저는 그 기계적인 중립이 아니라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 선언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다 들은 것 같아. 마지막으로 예.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번 주 일요일날 녹화가 있잖아요. 예. 그 다양한 고민들 어쩌면 뻔할 수도 있는 고민들을 이제 현장에서 가져올 텐데 그렇죠. 어떤 기대되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난감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답이 없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정치에 관한 질문은 거의 대부분 답이 없죠. 그러니까 가능한 답변 중에서 각 개인이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되는 게 뭐 SNS나 블로그를 오래 하다 보니까 거의 발생 가능한 질문은 다 받아본 것 같아요. 정말 난감한 질문도 있고 제 자신도 이건 정말 모르겠다라는 질문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모르는 질문 나오면 모르겠다고 얘기해야죠. 아는 질문 나오면 성의껏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한 질문은 나름대로 재미있는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좀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답변 이런 건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미 알고 있는 답변을 또 듣게 한다는 것은 시청자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설은 아니지만 좀 독특한 관점일 수도 있다. 그런 걸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건 인터뷰는 끝이고요. 저희가 예. 그 소개 영상 할 때 프로필을 예. 써야 되는데 오케이. 뭐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한 3개 정도. 아. 요거를 요약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 사진 찍어. 예고가 이게 카메라로 찍어 가시면 돼요. 저기 우리가 두 분 중에 누구를 인터뷰하면 될까요? 인터뷰요? 그래서 짧게 두 분 중에 한 번만. 파이팅! 파이팅! 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자, 지금 카메라 들어오고 있죠? 저 이것만 잠깐만요. 네네. 어떤 질문 하실 거예요? 그냥. 아, 네. 저는 김세범 PD라고 하고요. 네. 아, 지금 하는 거예요? 나가고 있죠? 네. 네, DSN의 마상호 기자입니다. 뉴스타파의 김세범 PD님 네. 인터뷰를 하겠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궁금한 건 네. 뉴스타파에서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아, 이제 4년 차고요. 아, 네. 네. 1기로 뽑혀 가지고 네. 4년 네. 차예요. 네. 월급은 밀린 적이 없습니까? 네, 다행히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아, 네. 4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이 밀린 적이 없군요. 네. 그럼 저 월급이 구체적이진 네. 않더라도 네? 월급이 네. 뭐 구체적 액수는 아니더라도 그 우리나라 그 평균 네. 월급 수준 중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아, 요건 노코멘트 할게요. 네. 그 탐사 보도도 네네. 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금수저 출신이신지? 아, 저는 흑수저입니다. 흑수저입니다. 네, 정말 흑수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최경영 PD께서 최경영 기자님, 네. 네. 계시죠? 네, 계시죠. 그리고 또 그 MBC PD수첩 출신 중에 최승호 선배. 최승호 선배. 네. 최승호 선배가 더 좋아요? 최경영 선배가 더 좋아요? 아, 이거 그것도, 방송 나가... 그것도 노코멘트인가요? 네? 아, 이거 나가... 노코멘트인가요? 네. 아, 전 최승호 선배요. 나 더 좋아요? 저희 PD 선배시니까. 아, 네. 예. 그럼 최경영 선배는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두 분 다 좋으신데 네. 이제 PD 선배님이시니까. 네. 네, 이번에 또 영화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내부에서도 아. 네, 간첩 영화 아, 준비하고 예, 예, 계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저 미디어오늘인가 기사 봤어요. 아, 네, 맞아요. 아. 이번에 전주 영화제에서 네. 처음 소개가 되고. 예,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취재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제 권력자이시죠. 예. 네. 어떤 생각보다는 열심히 알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모범 답변이시죠. 네, 그러니까요. 좋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저희 시간 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전혀 일찍 빼겠습니다. 네. 영화 제가 지금 영화를 써서 연락처리고 계시는데 네네 그 저희 일요일날 또 오늘 아침에 10시? 네네 9시 한 반까지 갈 수 있어요? 네네 마포로 가면 되는 거죠? 네, 아 마포 아니에요 옮겨가지고 저희가 정동으로 옮겼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 그 메일에 메일에 좀 넣어 네 메일에 주소지를 선배가 아마 보내셨을 텐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니 제가 확인해보고 모르겠으면 네네. 연락드릴게요 네.